50 languages. 77. 77. 77. إبداء الأسباب. 3. 이유 말하기. 3. 이유 말하기. 3. لم لا تأكل الكعكة؟ 당신은 왜 케이크를 안 먹어요? 당신은 왜 케이크를 안 먹어요? علي أن أخفف وزني. 저는 살을 빼야 해요. 저는 살을 빼야 해요. لا أكلها إذا علي أن أخفف وزني. 저는 살을 빼야 해서 안 먹어요. 저는 살을 빼야 해서 안 먹어요. لم لا تشرب البيرة؟ 당신은 왜 맥주를 안 마셔요? 당신은 왜 맥주를 안 마셔요? علي متابعة السفر. 저는 운전을 해야 해요. 저는 운전을 해야 해요. لا أشرب البيرة إذا علي متابعة السفر. 저는 운전을 해야 해서 안 마셔요. 저는 운전을 해야 해서 안 마셔요. لم لا تشرب القهوة؟ 당신은 왜 커피를 안 마셔요? 당신은 왜 커피를 안 마셔요? إنها باردة. 차가워요. 차가워요. لا أشرب القهوة لأنها باردة. 저는 차가워서 안 마셔요. 저는 차가워서 안 마셔요. لم لا تشرب الشاي؟ 당신은 왜 차를 안 마셔요? 당신은 왜 차를 안 마셔요? ليس لدي سكر. 저는 설탕이 없어요. 저는 설탕이 없어요. لا أشرب الشاي إذ لا سكر لدي. 저는 설탕이 없어서 안 마셔요. 저는 설탕이 없어서 안 마셔요. لم لا تأكل الحساء؟ 당신은 왜 수프를 안 먹어요? 당신은 왜 수프를 안 먹어요? لم أطلبها. 저는 그걸 주문하지 않았어요. 저는 그걸 주문하지 않았어요. لا أكل الحساء لأني لم أطلبها. 저는 그걸 주문하지 않아서 안 먹어요. 저는 그걸 주문하지 않아서 안 먹어요. لم لا تأكل اللحم؟ 당신은 왜 고기를 안 먹어요? 당신은 왜 고기를 안 먹어요? أنا نباتي. 저는 채식주의자예요. 저는 채식주의자예요. لا أكل اللحم لأني نباتي. 저는 채식주의자라서 안 먹어요. 저는 채식주의자라서 안 먹어요. يرجى زيارة موقعنا على الإنترنت www.50languages.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.